birthday. This is how we celebrate, man. Yeah, yeah, yeah. Sunglasses, 목걸이, 금이발, ice cream, yeah. 내 스타일, 눈부셔, 알잖아, bitch. Yeah. 몰려다녀, 우리 매도사, 너는 다나 보면 돌처럼 굳는다. 아, 친한 녀석들 숟가락 치워라, 콧발면 돈 번다, 돈 벌어, 돈 벌어, 어느 bitch. 해가 저물 때, 쇼는 시작돼, 불처럼 뜨겁게 몸이 달아올라. This is how we celebrate, pop the champagne, 벌처럼 가볍게. 좀 달려줘 우리들은 birthday 불발대 좀 왜 우리들은 birthday 다 birthday 좀 달려줘 우리들은 birthday 다 같이 꿀팔로 가자 Drunk.